산보다 수상 훈센이 조선반도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. 20일 캄보자 교육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그는 조선반도 문제는 미국이 수리아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면서 만약 미국이 조선을 공격한다면 남조선과 일본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본토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그는 조선반도의 안전을 위하여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모든 결정을 신중히 채택하며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